손을 저 그대 흐트러 버린다. 아무리 해도 또다시 해도 여전히 내 앞에 너는 꼬이다. 그리웠다 또 소중했다. 네가 놓은 수많은 기억의 자수들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 속에 너의 모습은 늘 아름다웠다. 그저 듣고 싶다.